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미 국가대표단이 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고에 즈음하여 11월 29일 조의식장인 쿠바 국립국장을 찾아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최룡해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이 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비행기로 아바나에 도착했습니다.